baby. You are just go to go to. 제발 좀 말해주는 문나. 저런 너도 말해주는 문나.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마냥 행복하면 돼 걱정 없이 부족한 점이 뭔지 찾기 없기 거울 대신 그냥 내 눈빛을 바라봐 저울 대신 내 등 위에 올라타봐봐 아무리 널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말하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맘맘맘맘맘맘 웃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이대로 지금 이대로 너의 모든 게 그러니 네 맘 너와 아무 걱정하지 마 임마 100% 다 그대로 믿어도 돼 모든 걱정 100% 다 지워도 돼 아무리 널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말하는 난 예쁜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맘맘맘맘맘맘 웃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오게 티도 티가 날 찾는 거지 원 눈부시게 빛나 빈틈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're the only one 오게 티도 티가 날 찾는 거지 원 눈부시게 빛나 빈틈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're the only one 있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마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마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마